남조선 CBS 방송에 의하면 25일 남조선 전 지역의 초등학교 교원 2,570여 명이 우리 역사 제대로 가르치기 전국 초등학교 교사 선언자 일동의 명의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정부가 검정 통과시킨 초등학교 6학년용 역사 교과서는 일제가 감행한 성노예 범죄와 관련 사진들을 삭제하고 5.16 쿠데타를 정당화하는 등 과거 독재 정권을 적극 찬미하는 내용들로 일관되어 있다고 하면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교육하는 것은 위험한 짓이라고 단조했습니다.